시작됐습니다. 지금 녹음되는 거예요? 네, 녹음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는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학술동아리 에티카에서 제공하는 공식 팟캐스트 녹음 방송입니다. 네. 형님, 에티카가 뭐예요 혹시? 아, 이 에티카는 이제 이 윤리학이라는 뜻인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지난 학기부터 저희가 윤리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게스트랑 진행자들 소개는 바로 안 하고 왜? 에티카부터.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방송이.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저부터. 네. 아, 저는 이제 이주일 전도사라고 하고요.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에티카 지금 회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에티카 지금 총무를 맡고 있고 2학년 휴학 중인 오명재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대구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 3회 출연했습니다. 경력자.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THM 전공 유흥열 강도사입니다. 네. 에이스죠. 네, 우리 다 MDB이기 때문에. 네, 저는 네. 1학년이지만 이주일 전도사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에티카 자기 회장을 꿈꾸는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전하늘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에티카 팟캐스트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정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네. 방송 이름인데요. 저희가 이 이름으로 쭉 갈 건지 아니면 조금 안 돼요. 촌스러워요. 이름을 세련된 거를 받아야죠. 그렇죠. 뭔가... 나는 꼼수다. 좀 더 인색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종교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실 우리 라이벌이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 정도는 동교문화 1위를 목표로 네. 사실 우리 각자 사역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합쳐도 그분들 교회 성도님들보다 낮아서 1등이 좀 쉽지 않겠다. 숫자가 좀 밀리는 감이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을 조금 혹시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모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러면 상품이 뭐 있나요? 상품 CU에서 조금 CU에서 고려신학대학원 CU에서 자기가 본인이 지피는 걸로 만 원 안에서 이거 아까 논의된 게 아닌데 근데 바깥 사람들도 천안에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와야 돼. 그게 핵심이죠. 여기 와야 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CU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단CU에서는 안 돼. 그럼 우리 사장님도 웃고 우리도 웃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는 시스템. 팬들 캠퍼스. 근데 그 돈은 이제 누가 내는 거죠? 네. 일단 저 그러면 이 방송은 정기적으로 언제 올라오나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또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에 녹음합니다. 수요일에 녹음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구경도 하셔도 되고 게스트로 출연하셔서 웃음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와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비밀 아지트가 있어요. 저 그리고 언제 올라오냐고요. 녹음해도 언제 올라오는지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에 과제가 어떤 분의 어떤 교수님의 과제가 있나 어떤 시험이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요. 우리는 그 수업과 과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 이 방송을 그냥 자유롭게 막 떠들어도 되나요? 아, 예. 뭐 일단은 이제 자유롭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좀 곤란한가요? 맞습니다. 좀 그 주의를 많이 가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굉장히 아쉽네요. 특히 저희는 이제 그 고려신학대학원 또 학생이다 보니까 총회의 모든 결의사항을 목사님 얼마 전에 좋은 소식 들었는데 이 방송에서 까발리지는 못하겠군요. 저희가 굉장히 이제 모범적이고 그렇죠.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준수합니다. 매우 윤리적인 방송 저희가 지향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그럼요. 저희는 가늘고 길게 저희가 편집자가 네. 없습니다. 아하, 편집 기술도 없고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네. 한 말은 네. 자기가 책임지는 걸로 얘기해요. 맞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렇지. 아, 자기가 한 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네. 싸서 집에 가져가세요. 정말 개인 윤리적인 방송이군요. 개인 윤리 추구한다. 네,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된다 하러니 아, 모른 척합니다. 네. 아, 모른 척. 그분의 아, 문제인 걸로. 아, 그럼 아, 그분이 아, 책임지는 걸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개인 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은 이제 예고 방송이고 본격적인 방송은 언제 녹음이 있나요? 네,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오프닝 티저로 한번 좀 올려보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한 분씩 모셔서 아 게스트 또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기독교 윤리학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아 뭔가 네. 망할 분위기인데 아, 책 속에 갑자기 망, 좀 망필 네, 갑자기 좀 인기를 망필입니다 망필 아 네. 이찬수 목사님 사랑해요 아, 네. 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 사, 네. 저희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먼 목표일 수 있지만 저희 또 희망을 잃지 않고 목사님 설교 중에 저희 방송 언급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아,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한번 녹음을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네, 네 마무리하라고. 네, 네, 네. 네 마무리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올라가게 될 우리 에티카 팟캐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재밌는 아이디어 반응 뭐든지 들려주시면 저희가 귀 기울여서 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